자, 애프터스팟 오늘 3화입니다. 자, 3화. 그 영화 곡성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곡성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누적 관객수 약 700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맞습니다. 그 곡성, 그 뻔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 그 곡성을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곡성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후반부로 돌려주시거나 아예 보신 다음에 그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해주실 문화 콘텐츠 그룹 대표 그 이병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아입니다. 예, 그 저희가 사실은 매주 한 두 번씩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좀 그 장맛비도 오고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그 녹음 못했고요. 오늘 이제 그 부랴부랴 녹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약속드렸던 매주 2회 이상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 이제 곡성을 전 참 재밌게 봤어요. 그 곡성. 아, 재밌게 봤어요? 네. 곡성을? 곡성을 재밌게 안 무서웠어요? 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강심장이시네요. 네. 뭐 어차피 제가 혼자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전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을 봤습니다. 아. 네, IPTV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돈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냥 좀 예, 뭐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됐는데. 요거 저기 그 인터넷에 많이 많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뭐 종교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논쟁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저기 또 종교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오늘 좀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 이 영화 그냥 재밌었다라는 말뿐이 그리고 내용을 내가 얘기한다고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재밌었다 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요? 아, 네. 거기 그 주인공 곽동원 씨가 그 이제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 예, 그렇죠. 그 마지막 그 세 번 울기 전에 가려고 하는데 그 천우이가 잡잖아요. 네. 그 손 딱 잡았을 때 이제 그 긴장감과 그때 느껴지는 분위기. 그 천우이 손 자세히 보시면 살색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의 느낌이 나죠. 거기가 이제 좀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아, 관찰력이 되게 네. 좋으시네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객들은 알았을 거예요.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갔을 거란 느낌이 왔을 건데 네. 저는 안 갔음 했죠. 근데 참 그 장면이 좀 압권이 아니었나. 어떤 클라이맥스로 가는 어떤 정점이 아니었나. 네. 네. 그런 그리고 연출의 힘이죠. 사실.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조금 뭐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도 좀 남다르게 보셨던 것 같은데 느낌이 얼굴 표정도 보시고. 네, 어떤 맞습니다. 장면이 좀 감명 깊었다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아, 예. 진행자님이 관찰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아. 예, 곡성이라는 게 실은 보고 난 뒤에 또 보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교나 철학이나 이쪽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곡성을 보게 됐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곡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곡성이라는 영화 안에 기독교와 또 우리 구시라는 민속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민속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또 외부 신앙, 내부 신앙,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담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과 기업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잘 그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 네, 저도 저 말씀드리면서 네. 잘 예, 정리를 좀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내려오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문화와 크게 예,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건 뭔가요? 또 일을 하시네요. 생방송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게 멀티플레이어로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자면 이제 기업의 문화라는 것이 결국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또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도 맞닿아 있고요. 기업 문화와.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자면은 기업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을 할 때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요즘은 혁신입니다. 혁신. 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문화로 그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혁신을 함에 있어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일들이 뭐냐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겁니다. 외부의 컨설턴트들에게 회사를 맡긴다든가 한번 조망을 해봐라, 진단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외부 사람들한테 내부의 문제를 알려주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거나 또 전문 경영인들을 또 영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아주 괜찮은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영화상에 네. 그 이제 전남 곡성이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 그렇죠. 그 마을이 네, 그 맞습니다. 마을이 이제 기업인 거고 그 기업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더니 외부 전문가 그러면 그 그렇죠. 무당 그 구슬하는 무당을 불렀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약간 좀 그래요. 그런 문제를 못 찾으니까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적용시킬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부 문제는 내부 사람들이 먼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펼쳐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팀 미팅을 하거나 뭐 본부장 회의를 하거나 경영 미팅을 해도 결국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라는 게 제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 느낀 점들이고 실제로 CEO분들이나 경영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CEO 마인드가 네. 중요하다라고 100번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숨긴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비꼬죠. 그리고 이걸 몇 번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현재 문화가 지금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회사의 문제점 또 뭔가 혁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없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겨우 창조 경제라든가 벤처라든가 요즘 그런 창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나왔지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특히나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상사에게 또 우리 직원에게 동료에게 후배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벌써 외부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 경영자들이 외부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까지 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알아내게끔 하는 게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종의 그 자가 진단 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자가 진단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예. 그 말하는 것 자체부터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세스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 누락되는 의견들이 있고 누락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이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천초만 그물을 치지 못하고 듬성듬성한 그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곡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외부에서 누굴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곡성 내부 즉 우리 기업의 내부에서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서로 명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의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다 펼쳐놓자는 겁니다. 그렇게 펼쳐놓지 않는다고 하면 혁신은 또 요원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털어내놓고 또 곡성 같은 경우에 보면 선과 악이 철저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도 선과 악을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선과 악을 또 제가 구분한 이분법을 좋아하진 않고요. 다만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선과 악으로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하고 혁신을 서포트하고 혁신을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거든요. 저 자신도 누구에게는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에 와서 교육을 받고 엑셀, 파워포인트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기업에 들어왔으면 그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혁신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혁신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그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드러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은 곡성과 같은 그런 어떤 종교 문화와 관련한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이 기업의 문화와 기업이 혁신하고자 하는 요즘 사태에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영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게다 생겼네요. 정답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죠. 아주 독특한 시각이고 좀 다소 무거운 주제긴 한데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또 만약에 아까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아, 따져주세요. 그러게요. 뭐 만약에 그러면 그 곡성 기업, 아 곡성 기업이라고 할게요. 네. 곡성 기업이 그 무당을 안 부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로 터놓고 잘 이제 그 진단을 해서 네,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자가 진단을 통해서 문제 네. 해결을 하려는 혁신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네네. 영화에서처럼 영화도 사실 결말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영화에서처럼 그런 비극적인 결말은 안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외부와 내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또 나누기는 싫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곡성에서는 이제 외부 인사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게 내부에 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살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예, 이제 모르 추적하다가 예,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외부에서 이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업과 딱 맞부딪혀가지고 딱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제가 솔직히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시킵니까? 다만 기업이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기업이 패망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기업의 횡령, 배임, 윤리 경영 문제, 뭐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요즘 그런 사건들까지 해서 기업 갑질 문제 다 발생하잖아요. 그 그렇죠. 모든 것들이 살인 사건에 비견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곡성에서는 살인 사건이고 기업에서는 그럼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의문이죠. 왜? 기업에서 작은 횡령 사건 하나 일어나는 거, 또 땅콩 회항처럼 갑질 문제가 일어나는 거, 폭스바겐이나 옥시 같은 그런 문제가 윤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살인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되게 기업을 무섭다. 살인하는 살인 것이거든요. 기업을 사건이네요. 죽이는 겁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을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기업에서 스스로 정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혁신가들이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무당을 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비슷한 결과가 곡성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 먼저 기업이 윤리 경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을 죽이는 겁니다. 윤리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맞습니다.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윤리 경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기업의 생존과 연결이 돼 있고 미래 경영, 혁신 경영과 아주 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기업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죠. 삼성 같은 큰 기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야기할지 말까요? 저기 뭐 혹시 이왕 얘기했었으니까 네. S그룹이라고 할게요. 네, 맞습니다. S그룹 이야기를 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내세웠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호칭을 부장급 이하에서는 님으로 좀 부르자 통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수박겉핥기다. 아,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박겉핥기.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나요? 가장 먼저는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 가지고 먼저 출발을 했다. 예, 형식적 이런 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반바지를 입고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들은 그건 실은 그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매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왜 반바지 입는 사람이 혁신을 가고 반바지 입지 않고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은 혁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게 물론 중요하죠. 패션 디자이너한테 중요하고 패션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반바지를 입느냐 마느냐 제가 우리 진행자님을 님으로 부르든 님으로 안 부르든 제가 존경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대방을 부장님으로 부르든 사장님으로 부르든 사원으로 부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출발점이 반바지를 입느냐, 님으로 부를 거냐, 말 거냐 이런 형식적인 것부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삼성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반바지 이야기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반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성분들하고 많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반바지를 입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건가요? 제 지금 처음 예 듣는데 지금 맞습니다. 의아할 수 없네. 예, 왜 반바지를 그러시는 입으면은 남자들은 다리를 벌리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또 남자들은 또 뭐랄까 그 털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발에, 예, 다리에. 그래서 약간은 여성분들한테 혐오감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안 그렇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뭐다 괜찮아요라고 하던데 젊은 층에 속하신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반바지 입으면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음, 혐오감을 노출할 수 있고 미팅할 때 상당히 걸리적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정말 사소하죠. 아주 정말 사소한 문제고 삼성의 혁신을 다룬 데 있어서 반바지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바지 이야기조차도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충분히 반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이야기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비혁신적입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뭐 보여주기 아, 정도였던 그럼요. 멘트, 아 그런 조치였다. 그런 네네. 말씀이신 예,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반바지 입고 다리 벌리고 예, 털이 삐져나오고 냄새 나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 일할 그럴 수 때 그렇게 있겠네요. 보여준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서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바지를 무조건 입어도 된다, 입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요. 정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내부 문제를 어떻게 발견해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 저는 그 뉴스 보고 뭐, 아, 뭐 잘하고 있네. 역시 삼성 다르다. 뭐 이런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런 평소에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네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재용 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혁신할 수 있죠. 아, 그님 호칭은 그 네. 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잘랐나 보네요. 그 지금 네, 뭐 부장급 이하라는 예, 아, 그런 이야기가 그럼 결국 있는데 부장은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네. 조금 호칭 불안정하네요. 문제라든지 반바지 문제라든 게 아주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서로 님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기업의 일종의 신분제와 상관없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게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삼성이 지금 혁신할 수 있다고 하면 혁신이 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또 놓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오늘 이제 곡성으로 시작해서 그 혁신을 해야 된다. 삼성 이야기, S그룹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그 HRD 동향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월 발행되는 HRD 동향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네. 매거진에 우리나라의 HRD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어떤 동향들을 다루면서 또 지금 현장 기업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매거진인데요. 그 매거진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가끔씩 시간 될 때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주요한 내용은 이제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 이런 동향들에 대해서 이번 7호로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여름 방학 때 대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교육훈련에 참여를 해서 내 일을 찾자라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인데요. 네.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업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계 특허 과정들이 있고 청년 네. 취업 아카데미, 그다음에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같은 게 있고요. 내일배움 카드 제도라든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사 과정이라든가 일학습 배영제 IPP형, 즉 그린파워나 신라명과 이런 데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형태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턴 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뉴스 봤는데 이렇게 매거진 형태로 나오는 거는 처음 봤네요. 이거 그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 네.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아, 모니터링 네. 요원. 지금 네. 매달 이렇게 그 공급을 받으시는 네, 매달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도 우리 에토스 팟에서 한번 네.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적으로 좀 같이 그 정보를 네, 네.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그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곡성을 가지고 그 곡성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기업으로 좀 풀어주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이제 혁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S그룹 이야기, HRD 동향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 때문에 이만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고생해 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네, 혁신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